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B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아, 2016년 8월 31일 수요일이네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무조건 내가 옳다고 강요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야, 우리 친하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함께 해야 돼, 뭐 이렇게 강요할 때. 어떻게 보면 관계라는 건 여기서부터 좀 피곤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맞춰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안 맞는 걸 꼭 억지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사이좋게 한 발씩 양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가끔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사고방식 같은 거 있죠. 싫은데 억지로 맞춰주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난 이거 양보했으니까 넌 저거 양보해,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없겠죠. 어떻게든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어떨 땐 가끔씩은 각자 가고 싶은 길을 혼자 걷다가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는 동안 그 사람도 생각하고 만나서는 서로 걸었던 길이 어땠는지, 그러다 보면 그 두 가지의 길을 함께 걷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2016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9월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5곡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선곡된 음악을 들으실 때 자막이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어요. B.O.I. Day Day 피처링인 박재범입니다. 간지 틱톡 그 시간 속에 스킷도 나를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에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매비하게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미치게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비 맞는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사무주신 주 함께 내 안개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수 작품에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 지나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tory. Okay.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I don't know, man. Yeah.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 yeah.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의 day yeah.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 yeah, yeah, yeah. 그때 yeah.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 So I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야지 창대야지. 난 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day. Every trouble she only i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Day day. 이제 꿈머리로 줄 차례 맘엔 day 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나 선택받은 자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예감에 아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벌다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해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거리.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왜 나만 내가 중심에 굳건히 있잖아. 주인공이 마냥 그로 주인공이니까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만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안 빼는 것은 증거니까 네 버리가 니 영원히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해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Always on my grind. 늘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 너도 봤잖아. Finally I'm done. 난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 날이 낮이돼 내 향기가 비게. You're welcome to my day day. All the trouble she only i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Dance,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bab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꼬머리로 줄 차례 맘엔, day, 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 Oh, yeah.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d. Dance, like my bird. Dance, like my bird, day, day. 아, 랩이 있으면 랩 안에 또 욕도 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욕도 없고 리듬이 좀 깔끔하고 좋죠? 아, 괴테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전 이 글을 보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요. 둘 중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중간 정도는 인정받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님 실수라는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들으실 두 번째 곡도 랩이 들어있어요. 오늘의 선곡을 실수라고 하신다면 어쩜 제가 참 인간적인 거죠? 전에는 전혀 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음악 프로라서 그런가요? 요즘엔 랩도 좋아지네요. 네, 김진표의 시간을 찾아서 피처링 이적입니다. 내 나이 6살 때 크지 않은 언덕 위에 작지만 너무도 예쁜 놀이터 하나 있었었지. 거기에 언제나 혼자 풀밭에 앉아 예쁜 꽃 찾아 노래를 부르던 여자의 한나 내 맘을 흔들었지. 말 한번 하지도 못하고 단 한 번의 맘을 뺏겨 어린 마음에 찾아든 이상한 감정이 잠까지 뒤척여 주먹을 꼭 쥐고 엄마께 말하고 그녀와 꼭 결혼하겠다고. 내 나이 28 시간은 금세 흘렀는걸.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얘기는 내게 너무 사치인걸. 이리로 갔다 대로는 저리로 갔다 계속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 이렇게 난 미쳐가나. 지나가는 시간을 잡고 한 번은 말을 걸고 싶은 건데 날 위해 한 번만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꿈꾸는 추억 속으로 떠날 한 번의 기회 동화 속 공주님을 위해. 시간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보지. 시간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매일같이 너 달리기만 하잖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고. 이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는 이루겠다고. 그렇다고 내일 일기장이 적혀 있다고. 어렸을 때 내가 훔친 어머니 지갑 속 500원, 또 되돌려주지 않은 만화책들이 집에 3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한 자를 때린 건 4번, 나는 매번 그냥 가책 없이 말했던 그때 그 장난 가득한 어린 시절에도 난 계속 사고는 쳤지만, 내게 행복만 내 주변에 가득했지만 지금 내 모습 보면 쓴 웃음만 또 지며 그때를 돌아가길 간절히 한번 빌어보지만 시간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매일같이 넌 달리기만 하잖아. 혹시 나 몰래 넌 햇볕 뜨는 창에서 쉬고 있진 않을까. 아, 동시 같은 가사네요. 혹시 나 몰래 햇볕 뜨는 창가에서 쉬고 있진 않을까? 어떻게 시간을 두고 이런 표현을 생각했을까요? 네, 참 멋진 가사입니다. 네, 세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작고 어리석은 아이였고 열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리고 심술궂게 그 맘을 내팽개쳤지. 내가 버린 네, 지금 들으신 곡에도 랩이 있죠. 말하듯 노래하는 게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랩이죠. 결국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또 가사가 있는 노래로 또 악기를 통한 리듬으로 또 몸을 사용한 춤으로 등등 뭐 예술이 뭐 별건가요? 내면을 전달하는 매체 아닐까요? 조금 전에 노래도 마치 나 자신이 쓴 일기를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읽어보는 그런 일기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적에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듣고 오셨어요. 이어지는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슈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그 지겨운 말 억지로 널 붙잡고 흐느껴 난 내 진심은 달아버렸어 그런 순간들을 모면하는 법까지 연기일 수밖에 물론 넌 그런 나를 알고 있었기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며 오히려 차분하게 날 떠났어 그땐 지쳐있었어 나의 너를 안아두기엔 자격조차 없었거든 사랑보단 안정감이 더 커서 마음만 아슬하게 걸쳐있었을 뿐 아름다운 너에게 난 상처가 되기 싫었어 나쁜 놈으로 남기 싫었어 끝내는 되돌릴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너를 그냥 보냈잖아 나를 넘겨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제 내 마음을 헐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있는 법 상처다 아문 척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만남 시작해도 되는 때라고 말은 안 담았네 맘 같지 않아 어차피 사랑이란 게 다 애들 장난 같은 거란 말하면 난 억지로 위로해 그래 이 꼴엔 그런 구참도 필요해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똑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지냈지만 딱 한 가지가 다르지 더 그럴듯한 변명거리 날 미치도록 몰두하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통겨버린 날 채울까 날 넘겨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제 내 마음을 헐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설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설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도 널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 없어.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꾸꾸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 항목에 편지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지금 영화 하나를 봤는데 배너 1959년도 영화였죠. 그래서 다시 리메이크한 전설의 명작 배너를 2016년에 다시 리메이크한 배너를 보고 왔어요. 뭐 줄거리는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스포 아니니까요. 다 이미 아시는 줄거리인데 그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죠. 그 이번에 미니시리즈 바이블로 큰 성공을 거둔 마크 버넷과 로마 다우니가 이번 영화의 배너를 리메이크에 도전했는데요.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그 파라마운트와 MGM 영화사가 제작했고요. 원티드를 연출한 그 티무르 킴마베토 아이고 실수했네요. 네, 다시 말할게요. 티무르 큰마 베토부, 아유 어려워라. 가 감독을 맡고 작가 키스 클라크가 집필했다고 합니다. 1880년도 룰 윌리스의 소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배너는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가 된 유대 귀족 청년 배너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과 또 복수를 위해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신앙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영화인데 영화 배너를 보면 극중 전차, 제일 유명한 전차 경주 장면으로 유명하죠. 뭐 그때 1959년도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이 그런 게 없이 전혀 그 장면을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아주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요. 15분에 달하는 그 전차 경주 장면, 배경 음악도 없이 관중들의 함성 소리와 그 말발굽 소리만으로 경기의 긴장과 이게 박진감을 전달해서 아주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지금도 남아 있죠. 그 명장면의 명대사. 1등으로 들어오고 꼴찌로 죽는다. 네. 아, 전차 경주에서 이기고, 배너 청년이 전차 경주에서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보고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자신의 복수를 후회하는 장면이 처절한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1959년 영화가 다시 부활한 지금 2016년의 배너 가족이 함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역시 명작은 명작으로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배너 영화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앤드라 데이가 불렀던 The Only Way Out 하고요. 이어서 Kiss Fire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If you could look inside my life and use my eyes, would you pity me? Would you see the desperate nights and all the lies that brought me to my knees? I keep thinking that I have to make you fall away. Fell from your betrayal to bring me peace of mind. I won't let you move along, just walk away and wear a cape like you're some hero. I can't hear love 'cause we're at war, and revenge is so loud and the drums are so proud. But oh, the only way out. I used to hear my father say, counterplay ends in defeat. And I said I'd never be that way, tried to make you pay 'cause it would cost me. You owe me so much more than what you gave. To these, I guess every story twists. People tell me let it go and forgive. I can't hear love 'cause we're at war, and revenge is so loud, and the drums are so proud. How do we save a life? same as the truth we're preaching, and lies are what we're believing. No one ever wins when the goal is to settle the score. 장면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막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영화 배너에 나왔던 음악 듣고 오셨어요. 아, 원래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가 있는 날이죠. 근데 오늘은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 없이 저 혼자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려니 조금 심심하네요. 네, 수요일에 수다방에 참여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또 함께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들으실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영화 About Time에 대한 얘기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레이첼 맥키덤스와 도널 그리슨이 주연을 했던 영화였죠. 모태솔로, 예, 모태솔로 역으로 나왔던 팀은 성인이 되는 날 그 아버지로부터 놀랄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히틀러를 죽이거나 또 여신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만들어줄 순 있으리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팀. 뭐 어설픈 대시 또 어색한 웃음은 네 다시 네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뜨거웠던 밤은 더욱 뜨겁게 또 리플레이 하고요.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와 그녀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죠. 시간은 돌린 부작용인가요? 어떠한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About Time의 OST 곡 중 두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bout Time의 How Long Will I Love You? 그 다음에 The Luckiest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every day. And I know that I am the luckiest. What if I years before you in a house on the street where you lived? Maybe I'd be outside as you passed on your bike. But I know sleep. And his wife, she stayed for a couple of days and passed away. I'm sorry, I know that's a strange way to tell you that I know we belong. That I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네, 제니의 음악카페 초반에 잠깐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구도 너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있고 지적인 사람은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자신이 아무 결점이 없다는 것을 지나치게 겉으로 드러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이나 시기감을 키울 뿐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경우 평소 새하얀 조끼에 얼룩 두 개가 묻어 있을 때 더 호감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앨런슨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사소한 약점을 드러낼 때 그 매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실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옥의 티는 되게 효과적인 거네요. 네, 좀 유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실수 효과로 얻는 호감을 잃지 않으려면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을 하느라 급급한 것보다는 잠시 수치스러움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침착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수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기꺼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실수를 통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한 사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심은경이 부릅니다. 하얀 나비.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 제니의 음악카페와 함께 하신 시간이 어떠셨나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발음이 꼬이고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실수 효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올 내일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면서 8월을 보내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영화 봄날은 간다 OST 김유나가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